예쁜 목걸이를 사주고 싶지만 멋진 차를 태워주고 싶지만 예쁜 옷을 입혀주고 싶지만 오나 좋은 곳에 데려가고 싶지만 주머니에 넌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널 잡을 수가 있어 내 생활은 너에게 어울리질 않는데 그래도 내 곁에 있어주겠니 좋을 수 있는데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너라고 이 목소리밖에 없다 이게 널 웃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불러본다 네가 받아주길 바래본다 너는 괜찮다고 말을 하지만 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행복하다고 늘 말해주지만 너는 더 바라는 게 없다고 하지만 예쁘고 좋은 것들 재밌고 멋진 일들 너도 분명히 하고 싶잖아 baby 내 곁에 있어주면 못하는 건 알잖아 그래도 내 곁에 있어주겠니 좋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너라고 이 목소리밖에 없다 아, 이게 널 웃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불러본다 네가 받아주길 바래본다 밖에 없다 이게 널 웃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불러본다 네가 받아주길 바래 네가 받아주길 바래 본다.